교회 오면 살맛이 나게 돼. 아멘. 살맛. 어느 교회 성도가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하나님 정말 정말 정말 제가 11조 생활을 할 건데요, 저한테 일단 1억만 주세요. 1억 주시면 1,000만 원 꼭 11조 하겠습니다. 응답이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일단 하나님 저를 못 믿는 것 같은데 일단 1억에서 1,000만 원 11조를 떼요. 그냥 9,000만 원만 주세요. 우리 웃었지만은 어쩜 우리 신앙이 그렇지 않을까? 이 믿음이 이런 믿음 갖고 살아가진 않을까? 왜 오늘 본문에 보는 게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 자,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요한이 구조 속으로 다 이렇게 등장시킵니다.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부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런 귀절이 나오죠. 여러분 이 귀절을 보시면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번 주에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다고요? 예수님의 고향이 있는 나사렛에 있는 자라나신 곳 어디? 어떤 지방? 갈릴리 지방에 가셔. 갈릴리 지방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배척했더라. 그들이 만든 메시아, 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 그런데 그들이 따놓은 그런 프레임에 맞지 아니하는 그런 예수. 그러니까 배척했어요. 그런 일 당하시고 배척 정도가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까지 했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그런 일을 당하면 참 사실은요, 예수님이 한 내가 너희들 위해서 왔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서 너희들 정말 구원하러 이렇게 왔는데 그렇게 배척받고 비난받고 오히려 죽임까지 당할 그런 위기까지 겪으시면은 우리가 하면 어때요? 아, 이거 뭐 내가 구태여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 들겠죠. 그런데 예수님 하시죠. 왜 그럴까? 여러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들이 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그러죠. 사명. 가장들이 삶이 환경이 직장에서 사업에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고도 꾸역꾸역 아침 되면 또 나가야 돼. 가서 또 일해야 돼.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 사명이죠. 사명이에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그 일만은 내가 해야지. 그 사명이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삶이 그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들을 믿는 자를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고 잃지 아니하시고 구원시키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어려움이 생겨도 불하지 않는 거죠. 또 일하러 가신 거예요. 갈릴리에서 어디로 가셨다고? 가나로 가셨다. 자, 이런 거를 배경으로 넣어요. 배경. 왜? 이건 역사적인 팩트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말씀 이러면은 그저 그냥 영적인 일, 신비적인 일들 뭐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데 이게 지명이 나오고 인명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이게 사실이다. 역사적인 그런 팩트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신뢰감이 가잖아요. 가나라는 지방이 있더라고. 갔다 왔어요, 거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 물이 포도주로 변한. 가나에 포도주 만드는 그런 공장들이 많더라. 포도주 만드는 그 산업이 발달돼 있더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거기 가셨다. 그거를 이제 성경을 여러분 보는 눈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아, 성경이요. 이렇게 요한이 또 이렇게 자세하게 써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그냥 옛날에 그냥 흘려버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 그냥 지나가버리고 하다가 아 이건 알잖아 이제 이어지니까 아, 이런 배경이 있었네. 다시 또 갈, 예수님께서 다시 가나에 가셨네. 물론 포도주를 만드신 첫 번째 표적이 나타난 거. 그런데 가나라는 곳이 참 귀해요. 두 번째 표적이 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도 하셨어요. 두 번째. 두 번째 표적도 어디에서? 가나에서. 이게요, 이 지역이나 이런 것도 또 특이해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막 시작 한번 해보시려다가 백성들이 좀 안 받고 쫓아내버렸잖아. 이 받아들인 자세도 중요한 거예요. 이 가나의 환경이 좋은 것 같아. 소위 말하면 어떤 거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전해질 때 방해 해방거리가 없는 영적인 어떤 방해 해방거리가 없는 그런 지역이고 그런 가정이고 그런 사업체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심령이 이런 심령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아멘 안 해요? 이런 심령들이 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다시 가신 이유가 있어. 가신 이유. 왜? 한 사람이 아주 급박한 사람이 있었거든. 간절한 사람이 있었어. 성경은 그 사람을 왕의 신하라고 해요. 왕의 신하. 이 사람이 얼마나 급한 일이 생기는가 하면 집이 가버나움이야. 가버나움은 이 가나에서 한 43km 정도가 떨어져 있어. 43km 정도가 떨어지는 곳을 헐레벌떡 온 거예요. 마라톤 코스가 42.19km인데 옛날에 마라톤 그 42.195km가 그렇게 기준되어진 배경 아시죠? 어? 한 병사가 자기네 나라 승리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장터에서부터 막 뛰어왔어. 그리고 왕 앞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라고 해놓고 죽었어. 그 거리가 보니까 42.195km예요. 그래서 마라톤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인간의 한계치를 나타내는 그런 거리란 말이에요. 자, 그 거리를 이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쫓아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왕의 신하라고 하는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노블맨이라고 했어요. 귀족이라는 거예요. 귀족. 이 사람이 귀족이에요. 여러분 왕의 신하 귀족 여러분 장관 정도 되는 모양이야. 장관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이요.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46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46절 하반절에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라. 내가 병든 것도 그런데 살아보니까 자식이 병드는 거, 자식이 아픈 거는 참, 참 힘들어요. 그죠? 보기가 힘들죠. 평생 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기도 많이 하고 경험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식 먼저 보는 거.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날 때처럼 날 때는 순서가 있고 갈 때는 순서가 없다지만 집에서는 순서가 있어야 돼. 갈 때도 순서 그런 것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가야지. 이 아들이요 아픈데 병들었는데 이 아버지가 나중에 또 얘기해요. 뭐라고 하느냐 47절에 보면은 그이 죽게 됐다. 아들을 먼저 보내게 됐어. 여러분 이건 뭐 볼 게 뭐 있겠어요 그때? 돈이 문제겠어? 그래도 뭐가 문제가 돼? 이 그의 죽게 됐다.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거의 죽게 되다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높은 신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43km를 무엇하고 왔는지 어쨌든 그때는 뭐 KTX도 없고 뭐도 없겠죠. 그러니까 뭐 뛰어왔던 뭐말뭘 타고 왔다 이제 헐레벌떡 왔는 거예요. 헐레벌떡 그냥 아버지로서는 뭐 그냥 이건 세상에 이것보다 화급한 일이 없어요. 죽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 그런 믿음이 있어. 예수님에게 쫓아온 것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 예수님 어디 계시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선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지금 어디 계실까? 어디 계실까? 막 쫓아가. 예수님. 다급하단 거예요. 다급. 그가 들었잖아요. 40절 봐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그 간절히 듣기를 원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어디 있을까? 이분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어디 머물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갈릴리 그 사람들은 예수님 배척하고 다 쫓아내는데 어떤 한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싶어 미치는 거예요, 지금. 단한 사람이라도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주님 앞에 와야 된다. 가자. 그런 마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쫓아나온 거예요. 왜? 아들이 죽게 됐음. 눈이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이 아 나는 뭐내 아들은 뭐 건강한데 뭐 그런 게 뭐가 있어? 호영이 왜안 나왔어? 아파? 응? 그 아파도 교회 나오는 게 다행이네 그래도 믿음 있네. 그 아파도 데리고 나와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알았어요? 웬만하면 데리고 나와. 그래서 무조건 들어와 애들 데리고 와서 목사님 기도해 줘요. 지금 그 얘기야. 그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야. 내 아들이 죽게 됐다는 것뿐이 아니라 지금 뭐야? 내 사업이 죽게 됐다. 내 사업이 지금 기진맥. 내 사업이 하나님이 죽게 됐어. 내 기업이 죽게 됐고, 여러분 애국자라면 이 나라가 죽게 됐고, 이런 마음 생겨.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쫓아나왔다는 거예요. 어디 계실까? 그냥 간절한 거야. 간절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요. 간절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도 간절하라고. 권세가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돈이 있다고 여러분 다 교만한가요? 가난한 사람도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고. 권력이 있다고 다 잘못되는 건가요? 권력이 없는 사람 잘못될 수 있는 거. 있건 없건. 거의 죽게 되어지는 상황은 항상 누구에게도 올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인데.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길이 있으니까 소망 가지라는 거죠. 거의 죽게 되었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반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죠. 이런 간절한 이와 같은 확신 없이 상식대로 되어지고 이성대로 되어지고 여러분 생각대로 되어지고 한다면은 책망받아요 예수님에게. 오늘 그거 책망받는 거예요. 그 믿음 틀렸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자, 이 사람이 예수님 막 쫓아왔어. 막 그냥 막 왔어. 근데 예수님께서요, 내 아이가 죽게 됐어요. 죽게 됐어요 하고 이렇게 막 예수님 관심 갖고 막 헐레벌 쫓아오고 그리고 왔으면은 야 그래 네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생했겠느냐 이러면 얼마나 좋아 빨리 내가 고쳐줄게 이러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상징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48절 뭐라고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아버지가 쫓아와가지고 기대가 딱 꺾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항상 어떤 상황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교훈을 통해서 뭔가를 일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무의미하게 하신 일이 없어요. 어떤 예수님은 꼭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데 그 교훈을 주는 받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읽으세요. 읽으라 할 때 전부 보고 스크린 보고 안 나왔어? 이 말은 뭐냐? 이 말은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면 믿는다. 이 말은 딱 한마디로 뭐냐? 증거를 봐야 믿겠다. 네 눈으로 되면은 믿는다. 이 믿음이에요. 너희들은 지금까지 믿음이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네 눈에 보여져야 나타나야 믿는 거 아니냐.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제자들과 마찬가지. 너는 제자들은 듣는 사람. 네 눈에 증거가 되어지고 네 눈에서 확인이 되어져야 믿지 않느냐. 표적과 기사. 표적과 기사가 눈으로 믿어져야 믿어지는 건 그 표적이 아니에요. 그건 기적도 아니야. 다 되고 나서 되어지는 게 뭐야. 그게.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의아해지는 거죠. 아이들은 죽어가는데 응? 아이들은 죽어가는데 예수 이런 말씀하니까 갑자기 겁이 덜컥 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거 이 믿음. 갑자기 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표적과 기사를 너희들을 원하느냐. 눈에 보여야만 너희 믿겠느냐. 이 말씀하시니까 바로 내 예수님 내가 여기 온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뭐 하고 싶은 얘기들을 예수님과 원하는 거, 내 사업이 죽어가고 있어요. 내 가정이 죽어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들 꿈이 죽어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해주겠다가 아니라 너희는 꼭 눈으로 봐야 믿느냐? 그랬더니 신하가요. 또 언급하라는 거죠. 예수님 혹시 모르시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죽어가고 이 아버지가 온 곳은 아들 병을 고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똑같아요. 이런 믿음이 이런 믿음으로 아까 우스갯소리를 했지만은 11조 먼저 주시면 떼고 하겠습니다. 로또 복권 당첨하게 해주세요. 그럼 반드시 11조 드릴게요. 뭐 우리가 이런 얘기해요. 뭐 농담식으로 하고 또 그 반농 진농 해가지고 또 그렇게도 얘기해요. 자 그런 믿음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거기서 변화가 돼. 얘기해요. 네가 나를 쫓아온 거 좋아. 네 아들이 병들은 내가 알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그런 믿음에서 더 바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신하에게서 더 요구되어진 믿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자 우리가 이 사람처럼 똑같아. 왕의 신은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예수님한테 쫓아오지. 어떻게 하든 쫓아와서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자, 이걸 우리가 믿음이에요. 이러면 예수님이 응답해 주셔야 돼. 응답해 주셔야 돼. 그 응답해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안 해주시면 예수님의 권한이 있으니까. 그 응답도 해 주실 수도 있고 연기하실 수도 있고 다른 것도 줄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시는 이 말씀의 믿음은 분명한 거예요. 어떤 분명한 거냐? 네가 나를 찾아오고 쫓아오고 그 먼 거리를 헐레벅 쫓아온 거 내가 아들 고쳐 달라고 한 그 믿음 내가 아는데 그거 갖고 안 된다. 이러시니 그거 갖고 안 된다. 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도전을 받아야지. 우리도 가만 거기서 머물러 있잖아. 거기서. 그렇죠? 이런 정도 머물러 있어. 그럼 왜 나한테는 죽어가는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나한테는 왜 죽은 것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 나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체험이 없을까? 왜 구체적인 응답이 없을까? 이런 분들이 오늘 말씀 통해가지고 확신을 가져야 되지. 주님께서 분명히 너는 눈으로 봐야 믿는 거야. 기적과 체험과 표적을 원하는 거야. 아니다. 책망하신 거잖아. 아니다. 그럼 뭐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뭐냐? 주님께서 이 왕의 신하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신 교훈이 뭐냐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에서 나와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누구냐? 그럼 왕의 신하의 믿음하고 왕의 신하의 처지하고 처지, 왕의 신하의 지금 환경과 처지하고 비슷한 사람이 누구인가 있어? 누굴까? 자기 하인이 병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와서 누굴까? 로마의 백부장. 자기 하인이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예수님한테 나왔죠. 자, 그 사람의 믿음하고 비교합니다.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책망했어요? 칭찬했어요? 큰 믿음이라고 칭찬했어요. 그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것에 대해서는 정말 설명을 하고 설교도 많이 했는데 부분적으로 알아듣는 것도 있고 뭐 못 알아듣는 것도 알아들어봤자 다 기억도 안 되고 또 잊어버리지만 오늘 분명히 알아. 왕의 신하 백부장. 왕의 신하 백부장. 왕의 신하는 책망. 왕 백부장은 칭찬. 이쪽 큰 믿음. 이쪽 뭐 작은 믿음이라고 안 하셨지만은 이런 믿음을 원하셨다. 백부장 믿음. 그럼 이 두 개 비교하면 되죠. 간단하잖아. 이쪽은 종이지만 이쪽은 아들이지만 둘 다가 종도 사랑하고 아들도 사랑했어요. 그럼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상황 똑같아. 백부장도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이 하인은 다른 데서 지금 앓고 있어. 이건 여기도 가난한데 가보나움에서 앓고 있어. 쫓아. 그런데 한쪽은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들었어. 한 믿음은 아니야. 아니야. 네가 이런 믿음 가졌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시고. 이 차이가 뭐냐. 백부장 이런 지금 그 왕의 신하는 죽게 됐어요. 죽게 됐어요. 이거예요. 쫓아와가지고. 그런데 이 백부장 어떤 믿음 갖고 있었느냐. 어떤 믿음이냐. 자, 이거 떴네요. 그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은 내가 그 믿음을 실천하고 행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에게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그래 알았다 고쳐줄게 그러자 백부장이 뭐라고 했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 마태복음 8장 8절로 9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하고 내 종들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여러분 성경을 잘 볼 줄 알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백부장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지 마세요. 아, 내가 해보니 살아보니까 어떤 건 말씀의 명령의 군대도 권세가 있는데 말씀의 권세가 있는데 내가 권세 말의 권세가 있는 사람 명령을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세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어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떨어져 있는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아시겠어요? 이거 쉬워요? 어려운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 말은 또 뭐예요? 내가 눈으로 안 봐도 눈으로 안 봐도 뭘 믿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겠다. 현상을 안 봐도 나 말씀 믿겠습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신방 오는 게 부담스러워서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정 권사님이 목사님 안 오셔도 돼요. 안 오셔도 돼요. 전화만 주세요. 저는 이런 믿음으로 봤어요. 백부장님 믿음으로 봤어요. 여기서 그냥 멀리서 전화로 기도해 주세요. 휴대폰 들고.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럼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자, 이 백부장은 오지 마세요. 안 오셔도 말씀만 하면은 됩니다. 내 눈으로 안 봐도, 눈으로 안 봐도,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말씀이 위력이 더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게 백부장이고, 왕의 신하는 오셔야 합니다. 주님. 그까지 오셔야죠. 가나까지 오셔가지고, 가나가 가보나까지 오셔서, 거기서 말씀이든지 안수하든지 그걸 고쳐주셔야 제가 믿겠습니다. 이 믿음의 차이예요. 예수님은 이 상황을 놓고 이렇게 해주셔도 교훈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있어요? 왕의 신하 믿음을 가져도 괜찮아요. 왜? 예수님께서 그걸 이끌어주시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그런 시각으로 봐야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 여러분도 기적과 이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은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내가 보고 나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확실히 알아요. 자, 그럼 그런 방법이 뭐냐? 쉽다고. 예수님께서요, 백부장에게 뭐라고 했느냐? 저는요, 안 오셔도 눈으로 안 봐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칭찬을. 야, 너는 어째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야, 네 믿음 크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백부장이 뭐라고 하셨어요? 15절에 13절에 마태복음 8장 8절로 13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알아.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 믿고 갔어. 그런데 아직 타인이 나왔다는 전갈도 없고 확실히 뭐 상황 자체는 안 변했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 나중에 가서 보니까 나왔어. 나왔어. 그래서 신기하게 물어봤어. 야, 언제 나왔냐 했더니 시간을 딱 재보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하신 시간 동일하게 딱 나왔더라. 할렐루야.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느냐고. 지금 백부장하고 틀린 것이 뭐냐면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 가요. 내려오셔가지고 거기 죽게 됐으니 고쳐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믿음을 원하냐고, 현상보다 뭘 원하신다고? 말씀. 예수님 약속을 받아서 믿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 어떤 마을에 들어갔는데 나은 자들이 전부 서가지고 예수님이 고쳐달라고, 열 명이 고쳐달라고 고쳐달라고 멀리서 떨어져. 왜? 가까이 가면 돌에 맞아 죽고. 이거 안 되거든. 가까이 성한 사람한테 못 가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부르려고 하니까 얼마나 소리 애타게 불렀겠어. 나은 자들 그렇게 애타게 예수님을 불러,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쫓아와가지고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이렇게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도해 주시고 하신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가운데서, 그래 알았다, 네 몸을 제사에 가서 보이거라. 그리고 가버렸어. 이게 뭐야? 응답이야, 뭐야? 응답은 응답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하셨으면 응답이지. 근데 뭐라고 응답이지? 누구한테 가서 보이라고?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얘기는 고쳐졌다는 얘기, 안 고쳐졌다는 얘기. 제사장이 최후 판단을 해주는 거거든. 나병이 걸렸다는 것도 제사장이 판단해줘, 그 당시는. 이게 다 나았다라는 것도 제사장이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네 몸을 다 보이거라. 이 말은 고쳐졌다, 내가 고쳐줘, 치료해줬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가만 보니까 그대로야. 안 나왔어. 예수님은 지금 고쳐줬다 그랬어요? 아니면 제사장에게 보이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사장에게 보이거라, 이 말은 이제 고쳐졌다는 얘기예요. 믿음이요. 어려운 거예요. 고쳐졌다 해가지고 고쳐지면 됐잖아. 그냥 펄펄 뛰고. 그러면 고쳐졌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다, 네 병이 치료됐다 하면은 이거 기적, 고쳐진 거 보니까 다 고쳐졌어. 그럼 제사장한테 뛰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뛰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 고쳐졌는데 뛰어갈 수 있어 없냐고. 뛰어갈 수 있지, 막 난리치고 뛰어가지. 다 고쳐졌잖아, 눈으로 보이잖아. 얼른 가서, 얼른 쫓아가가지고 뛰어가가지고 빨리 해주세요, 그냥. 나 집으로 빨리 돌아가야 돼, 이제. 평생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눈에는 안 보여. 그대로 있어. 안 고쳐졌어. 그래서 예수님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갈 수 있어, 없어? 제가 이걸, 이 믿음의 환경이나 상황을 이 단계 들어가지 못했을 때는 못 가요. 못 가고 무슨 말씀인지도 몰라, 이게. 예수님 뭐 고쳐주고 뭐 믿음 있으니 고쳐주다.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중요하냐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안 고쳐졌는데 가야 돼, 가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나병 환자들이 가는 거예요. 뭘 믿고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은 못 믿겠어, 이건. 이건 아니야, 그대로. 근데 뭘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 믿고 가는데, 생각해봐요. 이거 가서 다안 나면 죽고,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이런 믿음에 목숨 걸어보겠냐. 아유, 그런 못해, 나는. 나는 못하니까 그런 일안 일어나는 거야. 안 일어나는 거야. 오늘 제목은 믿고 가면 된다. 나 환자들이 즉시로 고쳐지지 아니한 증거가 뭐냐? 누가복음 10장에 뭐라고 했어? 가는 도중에 나으니라. 뭘 하고 갔더니? 말씀을 믿고 가는 도중에 나았더라. 할수 있어요? 지금은 안 됐는데? 백부장은 했다. 로마의 백부장. 예수님, 예수님,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확실히 믿어요. 여기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는. 예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께 뭐라. 놀랍다. 네 믿음대로 된 거야. 갔더니 된 거야. 왕의 신하는 오셔야 돼.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야 내가 믿겠어. 내 눈으로 봐야 알겠어. 나 환자들은 믿고 갔어. 가다가 잘못 들지라도 이성과 상식은 발걸음을 옮기게 못하고 그 걸음을 멈추게 할 수밖에 없지만은, 말씀이 믿어지니까, 말씀이 신뢰가 가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약속으로 받아들여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것을 내가 믿으니까 상황은 그렇게 되지 아니했을지라도 가게 되더라.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이게 신앙, 이 신앙을 가지고 이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 못하면 이제 할수 없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이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태초의 말씀이시. 그가 우리 곁에 오셨다.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뭘로 발견하실 거야? 환상으로 볼 거야? 꿈으로 펑 터뜨려서 볼 거야? 뭘로 예수님을 우리가 볼 거냐고, 존재를 인정할 거냐고. 뭘로? 말씀으로. 뭘로 여러분 하나님 믿어드릴 거냐고. 뭘로 믿어드릴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믿어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불신의 세월을 살고 불신의 현실에 살지만은 예수님 말씀은 믿어져야 그 신앙인이지. 그럼 믿고 가란 말이에요. 믿고 확인되고 가는 게 어째서 믿음이냐고. 그게 다 되고 나서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가, 네 아들이 살아있다. 왕의 신하가 주님께서 믿음을 변화시켜줬어요. 어쩔 수 없이도 되지만은 어떻게 반강제적이지만 그냥 믿고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안 가시는 거예요. 가, 네가 믿고 가봐. 믿음을 키워줘. 이 설교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 믿음을 키워줘. 가나안 복음을 통해서 계속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홍해를 건너는 믿음과 광야에 머무는 믿음과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거 가지고 원망과 불평밖에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요단을 건너는 새로운 믿음을 가지라고. 믿고 가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요단을 내가 너에게 줬다 하면 요단강 문제가 아니겠지. 요단강 건너갈 수 있겠지. 여호수아 갈렙이 자, 그 땅은 도저히 갈 수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원망 불평하고 쓰러졌을 때 딱 얘기하잖아. 여호수아 갈렙이 그래, 너희들이 볼 때 그 땅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땅 같아. 정복하기 힘들고. 왜? 우리보다 더 커. 강대한 민족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그 땅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땅은 우리의 것이다. 나는 건너갈 것이다. 이게 믿음이다. 대다수가 안 갔어. 그랬어. 못 갔어. 90%가 못 갔다고. 한국의 교회가 90%가 못 간다고. 광야에서 머물고 있어. 살아. 믿고 가는 자가 없어. 한 10%래. 10%. 나는 10% 교회를 만들 거예요. 이거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릴 거야. 믿고 갔어. 왕의 신하가요. 왕의 신하가 갑니다. 어떻게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자,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대단한 말씀 아니에요? 네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 거 왔는데 예수님 눈에 보여달라고 했는데 예수님 뭐래? 눈에 안 보여주면서 살아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다. 강력한 예수님이 이 말씀에 이 사람이 이제 뭐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믿고 수동적이지만 소극적인 믿고 가는 거예요. 백부장 이런 과정 없이 믿어버려. 믿고 가버렸어. 왕의 신하는 이걸 예수님 가르쳐주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은 가면서도 의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가면서도요 마음이 불안하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묘하고 신비롭고 정확해요. 하나님 이렇게 좋으시면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이거 성경을 보세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자, 왕의 신하가 내려가는데 그 왕의 신의 종들이 막 주인이 이제 일이 급하게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막 자기들도 아들이 낳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낳았네. 아들이 뻘떡 일어나서 밥도 먹고 하네. 다 죽어가는 놈이. 그래 신이 나니까 이 왕의 신하게 막 주인한테 달려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막 달려가서 이 소식을 어떻게 된 일인데 아들이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 만났어. 내려오다가 만나서 하는 말이 뭐냐, 뭐라 그래요? 아이가 어떻게 됐다고?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됐잖아. 그냥 할렐루야. 살아있다. 아들이 살았어. 예수님 말씀 그대로 되는 거야. 그런데 또 한번 확인을 하자 이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믿음의 역사 나타나는 거니 과학이 왜 필요하냐? 과학이 하나님이 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기적과 이적과 역사를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과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걸 한번 멋지게 보자고 체험해 보자는 거예요. 한다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는 일이 나타나고 여러분 은행이 깜짝 놀랄 일이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과학이 상식이 이성이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냐 물어봐요. 야 52절에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어보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다는 거지.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때부터 정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에? 7시에. 53절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다. 어떻게 이렇게 오묘한 예수님께 언제? 그쪽도 보지도 아니하시고 예수님 그 왕의 신하가 그런 믿음 갖고 있을 때 이런 믿음 가져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 네 아이가 지금 뭐 어떻게 돼 있다고? 살아있다. 그 말씀하신 그 시간에 아이가 살아났다. 과학이 뒷받침. 이러니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이러니까 53절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습니다. 다시 응? 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의 큰 체험이 되어지고 그 다음 뭐가 돼? 전도도 돼.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사도행정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됐어. 이렇게 부흥이 돼. 증거가 처음이 없으면 누가 데리고 올 수가 있나. 내 인격과 내 생각 가지고 데려오려는 게 되나. 하나님의 능력에 맡겨야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여러분 그 체험이 돼요. 확신이 있어야 전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 보고 안 와요. 여러분 뭐 아이고 뭐가 대단해요. 어? 하나님부터 가짠다 그래. 가짠다고 다 죄인이야. 어? 다 못났어. 그런데 사랑해 주시는 뭘로 우리가 체험을 뭘 보신다고? 믿음을 보신다고? 교양을 봐요? 여러분 인격을 봐요? 다 인격 파산자들 아니에요 전부? 뭘? 하나님의 역사 죽어가게 돼 있어. 이 세상이 지금 죽어가는 거죠. 믿음 기적이 일어나. 믿음을 원하 어딜 가서 이 믿음 가진 자가 어딜 가거나 어딜 가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증인과 사도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고 이 일들이 사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믿더라. 자연이 믿더라. 그냥 다 그래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알고 보니까 이런 믿음이더라. 예수님도요 책망하세요. 아, 이 사람이요 뭐 다른 사람 같으면은 예수님 인격 보고 왔 인격만 보고 왔다는 실망 그냥 가버려요. 뭐 저래 저게 뭐 예수 맞아? 이렇게 멀리 쫓아오고 이렇게 했으면은 물이라도 한 잔 주면서 왔다고 하면서 격려나 해주고 해주게도 얼마나 좋아? 책망. 야 너 기적 이적 벼로가 아니냐 너?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쫓아온 여인에게 야 가라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지 너 같은 개 이방인 개를 먹여서 온 건 아니다. 가야지 그냥 그냥 아이씨 예수 맞아? 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야. 예수님께서 내 믿음을 시험하시는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게 죽어도 나는 못 가. 나는 거절을 당해도 못 가. 내 기도가 어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되어질 수 없는 기도를 할지라도 의사가 안 된다고 했고 은행이 파산한다고 했고 모든 환경이 그렇다 했을지라도 나는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난 매달릴 거예요. 죽어도 난 매달릴 거예요. 이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역사가 나는 기적이 일어나요. 왜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게 할까? 왜 광야에서 떠나지 못하게 할까? 왜 요단을 건너는 믿음이 없으면서 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싶어? 왜 배에서 뛰어내리는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왜 무리를 걷기를 원하고 그런 기적을 원하고 그러세요?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지금 나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내용인지 스스로 한번 봐요. 하나님 말씀이란 먼저 믿어드립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으라고 했죠. 약속으로. 왕의 신하의 믿음 갖고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 성경 우리 이걸 요구해요. 그럼 성경 가르치면 안 받을 거예요? 응? 뭘로 교훈 받아요? 뭘로 영향력을 끼치려고 그래요? 그 가지고 있는 거 요만한 거 요만한 거 이런 거? 돈? 권력? 왕이 신하예요. 권력 있어요. 돈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아들이 죽게 됐어. 이런 일 와요. 인간인 이상. 죽게 될 일이 온다고. 포도주가 떨어질 일도 올 거고. 세상이 그렇고 환경이 그래요. 무엇으로 도와주고 무엇으로 세워줄 거야. 내가 먼저 나의 믿음으로 일어나야 돼. 내가 이 믿음 가지고 내가 일어나고 내가 먼저 살아야지. 그리고 이 체험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 살려야지. 세워줘야지. 뭘로 세워주겠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라는 걸 증거해 주라고요. 목사 혼자만 바라가게 만들지 말고 힘도 좀 주고 기도해 주고 말씀을 믿자. 하나님의 말씀 믿어드리자. 왕의 신하 어정쩡한 믿음 갖고 왔는데 주님께서 가르쳐주셨어요. 가라 가라 가라. 믿고 가면 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도전해요. 도전해요. 같이 갑시다. 가나안 땅에. 말씀이 이루어진 땅에 같이 갑시다. 한 번도 여러분 낙오되는 거 원치 않아요. 같이 가요. 같이 가서 누립시다. 열매를 거둡시다.